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리 이사회에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자위적 해국지력 강화 조치들을 걸고도는 공보물을 발표하는 엄중한 적대 행위를 또다시 감행한 것을 교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8월 28일과 2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디아, 이란, 소리아, 네팔, 이집트, 알제리, 모리타니, 볼스카, 브라질, 일본의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신문, 통신, 잡지, 홈페이지는 조선 미국을 재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경고 등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의 전문 또는 요지를 보도했습니다.